지금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그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당신께 이 시간을 선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스마트폰도 할 일 목록도 내일 걱정도 잠시 옆에 놓아두고요. 오늘은 수고했어 라는 간단한 말 대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들을 자신에게 건네보려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는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고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혹시 별거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마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거나 문자에 답장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출근길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시작했겠죠. 일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말로 동료에게 답할지, 점심은 뭘 먹을지, 작아 보이는 선택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 갔어요. 혹시 오늘 실수를 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들도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흔들려도 그래도 계속 나아가려 했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인정해주세요. 큰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나누어주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려줬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안부를 묻거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팠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당신은 최선을 다해 견뎌냈어요. 당신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때로는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당신,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친절함, 그 이해심, 그 따뜻함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향해 보세요. 당신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은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잠깐, 혼자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왔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도 있어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자신만의 속도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또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혼자서도 괜찮은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아도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용기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당신의 일상에는 작지만 소중한 용기들이 가득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용기예요. 특히 마음이 힘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작은 용기들이에요. 혹시 오늘 두려웠던 일이 있었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죠. 때로 때로는 울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는 것도 용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아픔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에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작은 용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용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피곤할 수도 있고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내일 할 일들이 걱정될 수도 있고 잘못한 일들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감정들이 괜찮아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이런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신은 잘 헤쳐나갈 거예요. 힘들 때는 오늘 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내일도 함께 해보자.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